그리오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사랑해 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성도와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의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네, 오늘 우리는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그 타불산에 오르셔갖고 계실 때 갑자기 요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하얘졌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갖고 예수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죠. 이것을 본 베드로는 놀라가지고 여기 있으면 저희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뭐 집을 지어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모습을 본다면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드릴 것 같은가요? 빛처럼 얼굴에서 빛이 나는 그런 분을 본다면 천사 같은 분처럼 느껴지고 아 이분 진짜 하느님과 같은 분 하느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싶어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십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 이런 모습을 본다면 정말 의심도 없이 예수님 바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내려와서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던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어떤 일들을 하시냐? 거기 가서 왕이 되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죠. 그때 당시에는 제자들이 어떠했나요?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마시고 십자가를 치고 가실 때 거의 같이 있고 싶어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네, 대부분 다 도망갔죠. 성모님과 몇몇 여인들 그리고 요한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 숨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척 있었겠죠. 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어서 볼 수가 있죠. 멋있는 예수님 모습, 정말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는 거기에 같이 있고 싶어 하는데 고통받는 예수님 모습, 그런 모습들 안에서는 우리가 피하고 싶어 하죠. 예, 나에게 피해가 될까봐 무서워하고. 근데 제자라면 그렇게 하면 될까요? 예,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도망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돌아와야 되죠.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같이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도망을 갔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들이 다시 십자가를 지고 갔죠.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안드레아 사제, 베드로 사제 있었고 또 베드로 사도 이렇게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밖에 가려서 돌아가셨죠. 거의들. 네. 그래야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 제자라는 것이 무서워서 도망간 적이 있나요?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하는가라고. 예, 나는 예수님이 요즘 시대는 그렇게 무서운 일을 겪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부끄러워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신자라는 게 들킬까봐 이제 기도 같은 것들 몰래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뭐 직장에서라든가 사회 안에서도 신자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의 모습,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렇게 신자라고 해서 위에 뭐 상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개신교 신자라거나 뭐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뭐라고 했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나에게 피해가 뭐 어떡할까 걱정을 하는데, 그런 일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언하고 그 믿음의 생활을 지킨다는 것들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것 하나 안에서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나 혼자 살겠다고 떠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이 제자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예수님을 볼 때 거기 같이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은총이 주어졌습니다.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은총. 그 어떤 어른들도 예수님이 그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나아가시죠. 그래서 부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가지 않으면, 그 죽음과 아픔들을 예수님과 함께 넘어서 가지 않으면 부활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 놔두고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그 부활의 길로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잠시 이 말씀, 복음 말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가십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잘 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내에게 피해가 올까? 그것을 예수님을 내버려두고 나 혼자 살겠다고 떠나는 일은 없었던가? 잠시 돌아보는 시간에 가십시다.